Every day, every night, what would life be without you? 나를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는 네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그곳에 있어주는 네가 난 너무 고마워 정말 너무 고마워 말론 다 할 수 없을 만큼 yeah. 너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이 내겐 어떤 시간보다 가장 행복해 우리 함께 있는 이 지금이 내겐 너무나 소중해 Baby I love you 매일 널 볼 생각에 매일 가슴이 뛰어 이대로 항상 내 곁에 있어줘 매일 나는 생각해 유일한 내 편이 너 깨는 건 너무나 큰 행운이었단 걸 말야 은근히 내 어깨 뒤로 손을 내밀어준 네가 힘이 들 때 바로 그때 힘이 불어넣어준 네가 난 너무 고마워 정말 너무 고마워 너 때문에 웃을 수 있어 우와. 매일 널 볼 생각에 매일 가슴이 뛰어 이대로 항상 내 곁에 있어줘 매일 나는 생각해 유일한 내 편이 너 못 깨는 건 너무나 큰 행운이었단 걸 말야 그동안 너한테 못했던 말 지금 이 노래를 통해 말할게 날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I wanna make you smile every day every night 항상 네 옆에 있을게 so don't worry I promise I'll always be your baby And you have to be my lady 이대로만 있고 싶어 so don't leave me 어떤 어려움이 온대도 너만 있으면 난